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8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리아 반도의 정세부터 진단 바랍니다. 사회자가 이제 빠르게 진행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몇 가지 여담을 할까 합니다. 먼저 그 인턴 스테판이라고 자매 방송이 자발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하면 아마 오늘 토요일쯤에는 뜨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나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에 네. 띄운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조만간 뜰 텐데 그 편집본을 먼저 좀 들어보니까 얼마나 닥터 스테판이 재미가 없으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재밌는 방송을 만들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명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주제를 또 다루고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독자는 똑똑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경구가 있어요. 그걸 언제나 유념하기 때문에 제가 쓰는 글이든 또 이렇게 말로 하는 팟캐스트든 과거 했던 팟캐스트를 다시 듣거나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연구를 좀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가끔 1차에서 5차 북미 또는 반미 대결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준다든지 닥터 스테판에서 나온 내용을 이론적으로 받쳐주는 혁명 팟캐스트에서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이 이제 정세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론적으로 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혁명을 같이 들어도 좋죠. 네. 어쨌든 아주 참신한 인상적인 시도예요. 도전이에요. 인턴 스테파니가 질문하는 거에 아마 그 레지던트 정도 되겠는데 사회를 보고 이상훈 우리 공동대표 있죠. 네. 지금 국내 세월호 투쟁 때문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했던 이상훈 동지가 훈쌤이 돼가지고 닥터죠. 네. 답변을 하는 예, 그런 구성이고요. 아마 자유롭게 많은 게스트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닥터 스테판과 좀 다른 눈높이로 보다 풍부하고 재미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요즘 그 일본 드라마 의학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라고 하죠. 이제 그걸 보고 있어요. 일본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하우스 닥터 하우스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도 지금 중단됐고 또 뭐 다른 드라마를 좀 볼 게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게 됐어요. 닥터 X라고 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없나 해서 이제 봤더니 의룡이라고 용이에요. 드래곤 등에 이제 드래곤이 이게 화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폭격 속에 다른 사람 다 피했는데 끝까지 남아서 치료를 하다가 화상을 입어요. 근데 그 화상 자국이 묘하게 용 모습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협지적인 그런 느낌도 좀 나요. 팀이 6명인데 그 환상적인 팀워크로 바티스타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장 수술인데 아주 어려운 수술을 의사로서 가지는 양심과 인간의 기초에서 함께하는 같은 팀 의사들과 협력해서 수술을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 대학병원의 관료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렇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생기는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풀어야 될 때도 있지만 함께 푸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팀워크에서 이제 배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일본의 희망은 이런 의사들이에요. 군인들이나 정치인 또는 경제인들이 아니라 일본의 양심적인 인텔리들, 양심적인 시민 세력들을 대변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봤던 간장 선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마무라 쇼헤이라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칸니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두 번이나 받았던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시대 2차 대전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간장 선생이라고 하는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의사 선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일본 군국주와 대별되는 마지막에 일본에 핵탄이 터지는데 그걸 바다에서 봅니다. 근데 그 핵탄이 모양이 간처럼 생겼어요. 간이 해독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를 이제 파멸시킨 그 핵무기가 오히려 일본 사회를 살리는 간과 같은 것이다 라는 암시를 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애쓰는 의사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을 살상해도 좋다고 하는 군국주의, 제국주의자들과 맞서는 양심적인 일본인들을 상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도 전쟁 성노예와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양심적인 세력들이 전쟁 성노예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 사람들과 남의 그 정대협이 국제연대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11월 말에도 중요한 그 행사가 파리에서 있는데 일본의 활동가들과 필리핀의 희생자까지도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네. 누구나 다 휴머니즘이 넘치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죠. 그런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의 생명,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라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이 경구를 처음에 접할 때는 좀 과장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없진 않았는데 갈수록 그 말이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면 누구든 지구보다 무겁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의사라는 직업이 매우 매력적이다. 저는 자라면서 의사가 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면 의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었는데 최근에 의학 드라마들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야, 의사가 정말 해볼 만한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죠. 반응도 없네. 저는 이제 법대를 나왔는데 법대는 고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수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책 제목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뭔가 좀 또 약간의 감동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한심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코리아의 사법부라는 게 이제 완전히 권력의 시녀고 그런 체계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물론 아주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분투하는 그런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변호사의 힘으로 세상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남코리아가 어둡고 침침하고 고질화되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교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길보다는 직접적으로 진보와 변혁으로 나아가는 활동가와 연구자의 길을 걸었는데 아마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지 않을까. 물론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자, 이 정도 하죠. 좀 재밌었어요? 닥터 스테판 재밌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사회자는 재미난 사람이고 우리 함께하는 김 국장은 잘 웃는 사람인데 그냥 원래 컨셉대로 가시는 게 원래 컨셉대로 이제 한두 사람만 있어도 좀 재미난데 이 우리 구성을 꾸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여러 가지 네. 조건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인턴 스테파니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원래 그 질문대로 돌아가세요. 코리아 반도의 현 정세의 초점은 여전히 안타깝게도 전쟁 정세라는 데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흐름이죠. 고조기에 있어요. 하강기가 아니라 고조기. 그래서 10월 말 11월 초로 합의된 제2차 남북 북남 고위급 접촉은 안 열리거나 열려도 별 성과가 없는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런 조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게 이제 폐막식 때 북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을 해서 남측 고위급 대표단과 회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직후에 서해 교전, 작지만 남측 국방부 장관은 애써 교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른바 서해 교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에 탈북자 단체가 삐라를 살포했죠. 그러니까 북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공기관총, 고사총이라고 그러죠. 네. 기구 소멸 전투를 전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조준해서 격파한 거죠. 그러니까 남측에서는 이제 대응 사격을 하고 어쨌든 그런 불과 불이 오고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탈북자 단체는 25일에 또 삐라를 뿌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차 고위급 접촉을 위해서 이런 서해상에서의 교전이나 내륙에서의 이런 그 총성이 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에서 전격적으로 아주 어렵게 군사 당국자 간 접촉을 제의하고 성사가 됐는데 실제 그 진행 내용을 보면 최근에 있었던 서해상에서의 교전이나 내륙에서의 총격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을 했는데 남측에서 사실상 거부했고요. 그래서 더더욱 2차 고위급 접촉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에 참석해가지고 또 역시 북핵과 북인권을 국제사회에서 부각하는 북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조평통 대변인이 기자들과 대답하면서 쳤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기사예요. 이 상황이 심각한 것은 월말로 예정돼 있는 유럽연합인권위에서 북 최고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유엔 총회, 유엔 안보리를 거쳐가지고 북의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를 탈북자들의 인터뷰만으로 그리고 이렇게 남코리아에서 자꾸 국제적으로 시비질을 하면서 미국의 조정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에 대한 북의 반응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일이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아직은 감정도, 감성적 인식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지겠죠. 네. 그래서 북이 갑자기 군사 당국자 간 접촉을 제의한 배경도 또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사가 굉장히 자세한 상보를 공개한 이유도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만큼 북이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명분 축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싸움 준비 완성이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싸움 명분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현 정세의 본질을 규정하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비공개 활동 40일 만인 14일 공개 활동을 시작으로 위성과학자 주택지구와 교육자 주택단지를 현지 지도했습니다. 김정운동 측에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를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정책에 빛나는 결실인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침호에 맞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입니다. 경야는 김정운동 측에서는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건설을 직접 발기하셨으며 당창건 예순아 앞달까지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선물로 안겨줄 수 있도록 건설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지난 3월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을 이어가며 결사전을 벌림으로써 불과 7개월 동안에 방대한 규모의 주택지구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와 보살피심 속에 솟아오른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는 24개 호동의 다층 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다가서, 유치원, 각종 편의봉사 시설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공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정책에 빛나는 결실인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채모에 맞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성경이다면서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건설을 직접 발기했고 당천건 69돌까지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선물로 안겨줄 수 있도록 건설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7일 보도에 의하면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 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주체사상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건축물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성군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대걸작품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학생의 일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깐느 네. 영화제에도 상영이 된 적이 있는 그리고 기존의 북영화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이제 화제가 됐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쉽게 볼 수 있고요. 이 한 여학생의 아버지가 바로 국방공업. 지금은 이제 군수산업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이 갖고 있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경우는 방어적 성격보다는 공격적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이라고만 할 수 없고 군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세기 산업혁명의 산업이란 말도 군수산업과 비군수산업을 합친 말로 이해해야죠. 어쨌든 북의 이 군수사업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돕기 때문에 그러니 뭐 자강도라든지 멀리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주 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 여학생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가요. 그전에는 그 아버지가 그런 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연구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그렇게 풍족해 보이지는 않아요. 단독주택이긴 한데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소박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편리하고 현대적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배려, 당과 나라의 배려라는 측면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이제 친환경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좀 그 소박해 보이는 단독주택이 훨씬 더 건강에 좋아요. 그럼요. 아파트나 고층 빌딩은 뭔가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은 주지만 땅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만큼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땅과 가까이, 가능하면 바다도 가깝고 주변에 산도 있으면 더 좋죠. 네. 북의 그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그 주택들은 그래요. 김정은 최고 리더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현지 지도를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기록 영화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면은 김정은 제1비서가 방문했던 장제도 무도 이 섬마을에 최전연 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섬마을의 주택을 정말 문화주택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그런데 섬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봤는데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고 늘상 얘기하셨거든요. 아버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집에 계십니다. 서울에 계시죠? 예.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이사 와서 원래 그 저기 그 호남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호남이시고. 아, 호남 어디? 전라도 고흥이라고. 예. 예. 그런 데서 살아야 돼요. 네. 여기 우리 김 국장의 그 진도라든지 우리 사회자의 고흥이라든지 저도 그 충남 서천 서면 마량리라고 바닷가예요. 그런 데서 살아야 돼요. 그 바다 해수면 그 위로 1m 그 사이에 있는 공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네. 들은 얘기인데 확인한 얘기는 아니고 그 우주 비행사들이 압축해서 가지고 가는 그 공기 가장 좋은 공기가 바로 그 공기라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산다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도시가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북도 아무래도 도시 쪽의 교육 환경이 좋은 건 사실일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위성 과학자 주택이라든지 교육자 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그 나라의 공이 많은 과학자 연구자들을 위한 주택 단지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까 그 제가 얘기한 그 한 여학생 일기라는 영화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방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이제 연구하거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주택 지구가 필요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주변에 친환경적인 그 녹지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매우 잘 갖춰진 북이 자랑할 만하죠. 네. 당창건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그것은 당이 마련해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출고리더 당이 이런 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상적으로 보지만 이런 최고의 과학자 연구자들이 묵묵히 한 여학생의 일기에 나오듯이 가족과 떨어져서 또 가족들이 불편하게 소박하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더 인상적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개별적으로 훨씬 더 잘 살 사람들이죠. 그게 북이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잘 사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근데 온 나라 인민들이 다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만 건설할 수 있었으면 북이 아마 다섯 배, 열 배, 아니 그 이상 더 잘 살았을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북을 고립압살하려고 매년과 같이 북침 핵전쟁 연습을 벌리고 그러니 경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북의 경제 현황은 사실 알고 보면 기적과 같다. 그 조그만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이제는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을 이뤄냈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기적이죠. 기적이 많은 나라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 최고 리더가 40일간의 비공개 활동을 바로 이런 최첨단 과학자 연구자들을 위한 주택건설, 당창건에 맞춰서 그때 비로소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 활동의 성격이 뭐냐, 더욱 강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최첨단 과학연구사업, 군수사업을 지도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냐. 핵이라든지 로켓탄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리고 특수위험 비행체, 특수위험 잠수함 등등.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의 전략적 공세, 올해의 전술적 공세, 이 공개 활동에 비견할 만한 비공개 활동, 다시 말하면 공격이 아닌 방어, 전국 요새화를 다그치기 위한 그런 비공개 활동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지난 9월 달에 미군이 단독으로, 겉으로는 중국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북과 중국이죠. 용맹한 방패훈련, 이것은 이제 핵공격 훈련입니다. 그러자 북이 받아가지고 9월 말에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들이 이동식 으로 자동차에서도 발사됩니다만은 고정식으로 해서 땅속으로부터도 발사가 됩니다. 바로 이 두 발사와 관련해서 판정 검열을 했다. 그러니까 발사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은 이미 끝났고 잘 배치가 돼 있고 임의의 시각에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지 그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제 북에서는 이런 시험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김정은 최고 리더가 현지 지도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공개 활동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반대로 미국 쪽으로부터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최고 리더의 비공개 활동의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 국장의 요약에서 강조됐습니다만은 북이 새세기 교육혁명이라고 하면서 12년제 의무교육, 이건 이제 중등교육이죠. 그런데 역시 대학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바로 이 두 주택지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북의 교육을 중시하고 인재를 중시하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는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재삼 확인한 것이 아니냐. 전당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건설하는 것을 각 시도군에서 따라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런 시범적인 측면, 모범을 창출해서 일반화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설명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이 남북 긴급 접촉의 진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부당한 처사의 진상을 밝힌다. 조선중앙통신사 공개 보도.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북남 긴급 접촉이 진행되었다. 이번 긴급 접촉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저촉되게 서남 해상에서 발생한 총격전과 전연 일대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과국 비라 살포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진정에 의해 마련된 책임적인 자리였다.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북남관계에서의 사태악화를 피하고 관계 개선의 귀중한 싹을 지켜버리는 애족애민의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발기였고 중단 없는 노력으로 개최된 긴급 접촉이었다. 너무나도 힘겹게 마련된 긴급 접촉이었지만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이것은 결의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던 우리의 기대에 어긋난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긴급 접촉이 끝나기도 전에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해야 됐는가 하면 지어 북방 한계선의 그것은 정당성이 다시금 확증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 비열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거짓을 탐의하고 진리를 대변하는 것은 언론의 첫째가는 본분이고 사명이다. 조선중앙 통신사는 입수한 사실 자료에 근거하여 이번 북남 긴급접촉의 전말을 그대로 내외에 알린다. 9일 만에 힘겹게 개최된 북남 긴급접촉. 우리 측은 먼저 조성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서남 해상 정세의 긴장을 완화시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들을 남측에 내놓았다. 첫째, 쌍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서남 해상의 예민한 수역, 예민한 선을 넘지 않도록 대책한다. 둘째, 쌍방은 고의적인 적대 행위가 아닌 이상 절대로 선불질을 하지 않는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게 규제된 현 교전 규칙을 수정한다. 넷째, 쌍방은 불의적이며 복잡한 정황이라 하여도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해결한다. 그리고 불법 우선 단속을 위해 행동하는 쌍방 함정들이 약속된 표식을 달고 있을 수 있는 우발적인 총격을 미리 막을 때리한 문제도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우리 측은 악랄하게 강행되고 있는 반공화국 비라 살포 문제도 당국에서 철저히 막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국 손에서 필요한 대책을 세울 것을 엄하게 촉구하였다. 군사당국자들 간의 긴급접촉이죠. 보도에 의하면 남북관계 개선이 진정이라면 우리 제안에 속히 응해 나와야 한다며 우리는 좋은 관계 개선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를 담은 제안을 내놓은 반면에 남측은 그것을 무턱대고 거부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놓고 볼 때 남조선 집권자가 입버릇처럼 주장한 대화 정례화가 과연 진심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죠. 네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0월 7일과 10월 8일 그리고 10월 10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서를 세 번 정도 보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네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네 가지 제안은 첫째, 쌍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서남 해상의 예민한 수역, 예민한 선을 넘지 않도록 대책한다. 둘째, 쌍방은 고의적인 적대 행위가 아닌 이상 절대로 선불질을 하지 않는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게 규제된 현 교정 규칙을 수정한다. 넷째, 쌍방은 불의적이며 복잡한 정황이라 하여도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해결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은 서해상과 이제 내륙에서 총포 사격이 오가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진정성 있게 이제 제안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 그런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제안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남측의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접촉이 할 때마다 어느 쪽에 진정성이 있고 어느 쪽이 평화를 원하는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측은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북측에서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계기가 되면 또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측이 화답하면 일이 잘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명분이 축적되는 거고 라는 측면에서 이제 북도 이런 접촉을 제의하고 또 성사시키고 그게 잘 안 되면 이렇게 상보를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북측에게 이제 명분 축적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측이 확인하려면 받아주면 돼요. 화답하면 돼요. 합리적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면 윈윈 서로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 국방정책실장이라고 해서 북에서는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제의했는데 남측에서 격을 확 떨어뜨렸죠. 그 이유는 이제 아시안게임 폐막식 즈음에서 북의 총정치국장을 만났으니까 국가안보실장의 격은 총정치국장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뭘 모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라면 총정치국장이 김무성, 문희상 이렇게 당대표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남측의 국가안보실장이 북에 간다고 해가지고 조선노동당 대표를 만날 수 있나요? 없죠. 네,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김영철 총정치국장도 김정은 최고 리더, 최고 사령관에게 직보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책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국방부 정책실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실제로도 그 접촉 시에 그렇게 행동했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러나 북에서 대범하게 격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접촉을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역시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후에 2차 고위급 접촉의 전망만 어둡게 하지 않았나. 제가 이미 폐막식과 관련돼서 설명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2차 고위급 접촉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북측과 남측의 방향이 전혀 달라요. 북측은 이제 민족공조 하자는 거고 남측은 외세공조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 접촉에서 접점이 있겠어요. 네. 그 최저 접점이 6.15 14선언이에요. 그보다도 낮은 접점이 5.24 조치 해제입니다. 마치 남코리아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5.24 조치, 남남 간에는 세월호 특별법. 이 두 가지가 쟁점이고 최저선이에요. 진보적인 요구가 아니고 진보개혁적인 요구. 수구 세력 외에 모두가 공감하는, 심지어 수구 중에 합리적인 세력들도 공감하죠. 5.24 조치가 해제되면 금강산을 개발하고 관광하고, 그렇죠? 현대가 살잖아요. 지금 그 손실 금액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도 더 활성화될 것이고 남북 북남이 자유롭게 왕래할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이른바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뭐 북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5.24 조치를 막으면서 이명박 정권 이래 계속 남북관계, 북남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제 침체되는, 단순히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 반도의 정세상 성격은 평화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비평화, 반평화,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오히려 전쟁의 기운이 높을수록 평화로 나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상쇄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전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미국의 북침 합동군사연습, 이제는 단독으로도 하고 거기에 이제 구조적으로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체결한다든지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유라시아 포위안 전략을 구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핵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북을 자극하고 그리고 코리아 반도 내에서 북이 어떻게든 중대 제한이니 공개 서한이니 특별 제한이니 파격적인 방남이라든지 이런 접촉들을 제의하고 진행하고 이런 과정에 계속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다시 긴장되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국면에 있게 되는 것이고 10월 말에 유럽연합인권위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권이라든지 최근 또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밀라노에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올해가 이제 12월은 이제 총하는 달이기 때문에 10월, 11월 두 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10월, 11월 사이에 북도 2015년 8.15 10.10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진척이 있어야 돼요. 광복 70돌, 당창건 70돌을 결정적인 성과와 승리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진도가 나가야 될 시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인 방남이라든지 기구 소멸 전투라든지 긴급하게 군사 당국자 간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의 결연한 의지와 속도전의 투지가 느껴집니다. 쾌속적으로 사업하는 것이야말로 김정은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10월 11호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네. 실제로 2012년을 목표로 해서 2008-9년 제4차 반미대결전도 치열했습니다만은 그 위에 2010년 3월 달에 백령도 사건, 이른바 천안함 사건, 11월 달에 연평도 사건, LA 앞바다 SLBM 발사 사건, 그리고 2011년 1월 달에 미 군사위성 폭파 사건, 3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 등 2012년으로 육박하는 아주 대담하고 전격적이면서 파괴적인 위력의 일정들이 있었는데 과연 2015년을 코앞에 둔 2014년 말에 10월 11월이 무사할련지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증인으로 참석한 7일 국정감사에서 북이 2015년을 통일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7일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북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실전적 전술훈련과 전력 증강을 통해 전면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군은 이를 위해 올해 하계 훈련도 예년 대비 2배로 증가했고 방사포 등 타격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북은 현재 5,100여 문에 달하는 방사포,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2012년 4,800여 문보다 300여 문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은 상시적인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이 군사 도발을 감행하면 군사 분계선과 북방 환계선을 비롯한 접적 지역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도 도발 원점과 지휘 세력을 차례로 정밀 타격하는 타임테이블을 지난 6월에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일 군 관계자는 북한 총참모부에서 9월 말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 KN-08을 포함한 노동미사일 부대, 대포동 미사일 부대에 대해 이례적으로 판정 검열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죠. 북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런 무장 전시관도 돌아보고 했던 그 미주의 한호석 소장에 의하면 이동식 발사 로켓탄은 화성 계열로 불리고 고정식 발사 로켓탄은 목성 계열로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 KN이니 뭐니 하는 것은 이제 남측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부르는 거고요. 지멋대로 뭐 대포동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것도 그 지명을 따서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남코리아의 정보 수집 능력에도 제한이 있지만 좀 무례한 거예요. 그걸 개발한 나라에서 만든 이름조차 몰라가지고 또는 그렇게 발표해도 그걸 무시하고 멋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제 기본이 안 되거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뭐 자세히 들여다볼 것은 없고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2012년 12월 12일부터 2013년은 이제 전략적인 공세.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2월 12일에 이제 발사된 초전자기파 핵탄, 극궤도 위성탄두, 그리고 2013년 2월 12일에 제3차 핵시험, 슈퍼 EMP 아니면 그 이상의 시험이겠죠. 그리고 최고 세령관실까지 공개하면서 도표로 코리아 반도에서 미 본토까지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런 것까지 보여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다든지. 그리고 2014년 들어서는 전술적인 공세, 그래서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 시험을 집중적으로 전개했죠. 백두산 훈련 열풍도 영상에 담아가지고 공개했고요. 매우 이례적이죠. 이런 전략 전술적인 공세를 펴면서 그런 무기 개발이라든지 훈련을 강화하는 이것이야말로 북이 표현한 싸움 준비 완성이죠. 네. 제5차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반미 전면 대결전에 싸움 준비 완성을 다그치고 있는 그것을 김정은 최고 리더 최고 사령관이 진두에서 지휘하면서 때로는 훈련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도하는, 그래서 8월 말에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맹렬하게 싸움 준비 완성을 다그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싸움 명분 완성도 다그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남측 국방부가 자기들의 표현으로 번역해서 국정감사에 내놓은 거죠. 그러니 남측에서도 무장장비를 개선하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국회에서 국방비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오히려 늘려달라, 이런 속내도 보이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내년 2015년을 이제 통일대전으로 북이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어요, 북이. 네. 2012년도 마찬가지고요. 1995년은 통일 희년이라고 했어요. 그건 기독교적인 표현이에요. 분단 50년이 되는 해에 갈라졌던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지금 2015년을 통일대전이라고 표현한 적은 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제 남측에서 이제 그렇게 단정한 거고요. 우리도 2015년 광복 당창관 70도를 맞으면서 북이 결정적인 성과,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일대전인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죠. 정말 통일대전만 할 것인지 아니면 반미대전까지 할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재래전으로 치를 것인지 핵전까지 포함할 것인지, 또는 단순히 코리아 반도의 통일만 이룰 것인지, 고토 회복이나 영토 확장,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확산의 의미라고 했죠. 네. 오히려 고토 회복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의 확산의 의미로서 영토 확장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아직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다시 말씀드린데, 2015년은 김일성 주석의 199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12년에 이어서 북의 최고 리더가 유일상체 유일적 영도체계의 중심에 있는 구심이 스스로의 권위를 걸고 군대와 인민들, 나아가 민족과 진보적 인류의 기대 수준을 높인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군대와 인민들, 민족과 진보적 인류가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권위가 실추되죠. 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일상체계, 유일적 영도체계이기 때문에 최고 리더의 절대적 권위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한 자신감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 작전이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군대, 인민, 민족, 진보적 인류에게 공헌한 만큼 실제로 그런 속도로 진척이 돼야 돼요, 준비 과정이. 그런 의미에서 과연 10월, 11월이 어떻게 진행될지, 벌써 시작 자체가 10월 4일 파격적인 박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0월 10일에는 기구 소멸 전투가 벌어지고, 네. 그리고 군사 당국자 간의 접촉, 이례적이긴 합니다. 김영철 총정치국장이 등장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온 결핵뿐만이 아니라 극동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세계의 국제정세를 바로 볼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동보다, 현재 재래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보다 전쟁이 한번 터지면 최첨단전이고 제3차 대전이고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이 될 수 있는 극동을 주시하는 건 당연하죠. 네. 하나만 더 덧붙이면, 국방부 또는 국방부 장관이 노리는 또 하나의 이제 꼼수는 국회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세월호법이라든지 오이사 조치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월호 논쟁 빨리 접고 오이사 조치 해제도 꿈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호전적인 측면, 전쟁을 강조하면서 다른 부분을 다 덮어버리는 측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의 정세를 해설하는 거고, 책임 있는 국방부에서 북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은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하면서 이 시점에서 남북, 북남 간의 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표현과 선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만 봐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없는 게 낫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코리아 반도의 정세에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다. 계속 고조되는 것은요, 절정으로 치닫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터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주 달리는 기차들처럼 충돌이 불가피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국회의 국방부의 그 보고 발표는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라진 항적 29초를 복원한 계기로 급변침의 원인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뉴스타파에서 16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항적을 복원해서 최초 급변침 시점을 밝힌 사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 추출한 항적 기록 속에는 29초 구간 중 9개 시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각 시점에서의 위도와 경도, 속도와 코스값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정보를 해도상에 표시하면 세월호의 실제 움직임과 근접한 항적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기존 항적도에서는 누락된 29초 구간이 일직선으로 표시됐지만 새 항적도에선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왼쪽으로 조금씩 밀려가다가 마지막 순간 오른쪽으로 크게 꺾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8시 49분 9초의 코스값은 134.8도, 49분 13초의 코스값은 145.8도였습니다. 불과 4초 사이에 11도, 초당 2.7도나 꺾는 급변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침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급변침 시각은 8시 49분 13초 직전이라는 사실과 그동안 잃어버렸던 11초에서 13초죠. 네. 해수부, 해경, 국방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바로 그 사라진, 잃어버린, 숨겨진 29초가 유가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철저하게 합법적인 절차만 밟아서 이번에 밝혀지게 된 거죠. 네. 유가족들은 지난 6월 진도 VTS 로그 데이터에 대한 증거 보존을 신청한 후에 법원이 결정한 전문 감정인을 통해 데이터를 복원하는 포렌식 작업을 4개월간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8시 49분 13초의 급변침을 의미하는 선회율, 로트값이 127을 나타냈으며 오차가 1, 2초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대한변협의 방조를 받아서 법원에 영장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뭐 힘으로 하거나 억지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됐다는 거. 그래서 바로 유가족들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든지 어떤 불상사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합법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게 사라졌든 잃어버렸든 또 고의로 숨겼든 간에 이 29초는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진상을 규명하는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서둘러 재판을 진행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재판 결과도 적당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오면 많은 국민들은 또 보수 언론들의 공세 속에서 이제 대충 진상규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그 학생들,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한 말이 거짓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왜곡된 진상규명 과정에 의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것도 역시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가족들 가족대책위가 눈물겨운 노력으로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8시 49분 9초의 코스값이 134.8도, 8시 49분 13초의 코스값이 155.8도로 나타났고요. 불과 4초 사이에 11도나 진행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이며 이는 초당 2.7도의 방향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와 유사한 배로 평가되는 새 유다로의 최대 각도 속도가 초당 1.8도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급격한 회전 요리라고 뉴스타파가 전했습니다. 이 변침 각도는 탈을 거의 완전히 돌린 거라고 합니다. 끝까지 돌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타수가 또는 항해사가 이것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뭔가의 변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거 혹시 미남 합동 군사 연습에 참가하는 잠수함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역시 잠수함 추돌 충돌설의 또 하나의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이번에 명백히 확인된 거죠. 어쨌든 바로 이 잃어버린 29초나 4초간의 11도 각도의 변침이 있었다는 것은 진상규명에서 반드시 기초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왜 이걸 이렇게 숨겼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해상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부터 챙겨야 되고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거부터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국가기관으로서 전문가들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바로 진상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진상이 뭐냐. 이렇게까지 국가기관 전문가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숨기려고 하는 그 진실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다음 날 바로 사과했습니다. 개헌 논의는 지금이 적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방중 마지막 날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개헌 논의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게 핵심인 만큼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거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과 열흘 전 아직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때 제가 이 민감한 사항을 답변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태리 아셈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과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개헌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게 더 중요해요. 그것도 김무성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주 명백한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는 말이죠. 네. 지난 16일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김무성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는 봇물이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무성이 이제 모처럼 중국에 가서 시진핑까지 만난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꽝꽝 때리면서 개헌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 봇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터뜨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사과했는데 터트리고 사과하는, 치고 빠지는 이제 전형인 것이고 사과가 초점이 아니라 본물을 터트린 게 초점이죠. 네. 이 경우는 이제 확신범, 고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년 중임제가 3분의 1을 차지하며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오스트리아제 이원 집정부제를 많이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헌법을 이제 개정하려면 이제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4년 중임제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가 지금 이제 5년 단임제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4년 동안 두 번 할 수 있게 미국식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찬성하고 있다. 이거는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근혜도 동의했던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내년 중에 개헌이 되면 대통령 임기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5년 할 건 이제 3년도 못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을 원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전에 안 된다고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김무성이 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과라는 방식으로 해서 치고 빠진 거죠. 김무성다운 꼼수로 가득 찬 인상은 그렇지 않은데 또 경상도 출신인데 정말 꼼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명박도 마찬가지죠.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잔꾀, 잔머리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혼집 정부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여러 나라가 그렇게 해요. 대통령이 이제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이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는 이제 국회 과반을 차지한 정당에서 이제 보통 대표가 맞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프랑스는 이제 대통령 권한이 강하고 독일은 총리 권한이 강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이제 김무성의 속내가 드러나죠. 왜냐하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 세력, 개혁 세력은 박원순,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와 같은 강력한 대선 후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없지요. 네. 아, 김무성이 부각될 정도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렇다고 김문수가 되겠어요. 정몽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반기문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나온 꼼수죠. 대통령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주고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해서 내각 총리를 맡겠다. 아, 내치를 총괄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회 과반을 넘는 여당의 대표가 내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값이 높아집니다.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임적인 총리 자리, 실권이 있는 총리 자리를 쉽게 내다보게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런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압도적 다수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여기에 있어요. 네. 뭐 양원제 얘기도 꺼냈어요. 상원, 하원. 뭐 그런 측면이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것저것 건드리면서 개헌론의 본물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기만 되면 이제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최근에 국정감사 중에도 역시 그랬고요. 갈수록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뭐 곧 개헌되면 뭐 끝장인데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누가 줄을 서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박근혜는 절대 반대죠. 박근혜와 김무성의 갈등이 시작됐다.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네. 김무성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인 박지원이 본물이 터졌다고 하면서 이제 받았죠. 그 기정사실화하고 그 흐름을 이제 부추기고 있는 거죠. 문제는 당면에서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5.24 조치 해제의 흐름이 이걸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코리아 반도의 전쟁 정세를 누그러뜨리고 남측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는 5.24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골고루 무능한 참사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키는 그런 항쟁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 김무성이 노리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현 정권, 현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보면서 한 번 더 참게 되거든요. 계량주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가진 명확한 한계이기도 하고요. 자꾸 근본적인 문제를 그들만의 의회 속에서 가둬가지고 적당히 계량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더욱더 정치를 불신시키고 국민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 가지고 있는 독수, 검은 속내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어쨌든 좀 진행상을 보면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거대한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네. 정리한 의미로 다시 강조드리면 진보 세력은 이런 개헌 논의 나왔을 때 무엇보다도 대중투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항쟁으로 나아가는 코리아 반도의 전쟁 정세를 평화 정세로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개헌이 진행이 될 때 권력 구조만이 아니라 그보다 뭐 선행되어야 하는 개헌이라는 게 이제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양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개선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 마치 차베스의 제5공화국 헌법이라든지 프랑스에서도 좌파당 좌파전선에서 제6공화국 헌법을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개선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내용이 전면적으로 보완돼야 된다. 그런 것 없이 저들만의 권력을 장악하기 유리한 그런 선거제도 개편 정도로 끝나는 헌법이라는 것은 공화국이라면서 모든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술책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볼리비아 모랄레스 현 대통령이 대선의 승리에 3선에 올랐습니다. 12일 실시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는 94% 개표된 13일 사회주의 운동당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61%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중도 우파 민주통일당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 후보는 득표율 25%에 그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발표했습니다. 모랄레스는 2005년과 2009년에 이어 대선에서 세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그게 헌법에서 제정된 이제 마지노선이죠. 세 번까지밖에 못 하죠. 아. 네. 그리고 이날 동시에 실시된 총선 결과에서 사회주의 운동당이 상원 36명 중에 24명, 하원 130명 중에 80명을 확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네, 아직 3분의 2는 아니죠. 3분의 2가 되면 개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4차 또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차베스는 그렇게 성공했죠. 모랄레스 대통령은 3선에 성공한 볼리비아 민중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모랄레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볼리비아의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연평균 5%에 달하고 있는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곤율이 2005년 38.2%에서 2012년 21.6%로 줄었고요. 9년간 공공예산은 750% 증가했으며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포함해 5천 개 이상의 프로젝트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지난 8년간 104% 증가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삶의 질이 이제 비약적으로 개선된 거죠.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정말 잘한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 경제 성장률도 매우 높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민중 복지가 함께 개선되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물론 볼리비아가 극복해야 할 지점은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볼리비아의 희망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네. 1967년 체게바라가 서거한 곳이 바로 볼리비아죠. 네. 그것은 그만큼 볼리비아 민중들이 힘들게 살고 있고 또 볼리비아가 주변 여러 나라들과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고려해서 체게바라와 이제 쿠바 군인들이 유격전을 펼쳤던 곳이죠. 네. 제가 지난 3월 말 4월 초에 남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방문했어요. 네.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그 볼리비아 고산병 말로 만났던 고산병도 체험하고 에콰도르에서는 이제 원주민들 사는 곳도 가보고 여러 사회단체, 연구단체 대표들도 만나고 뭐 다양한 간담회와 강연도 하고 아주 밀도 있는 일정을 가졌는데 프랑스와 우따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자 지금 생애 말년을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을 비롯한 민중들을 위해 바치겠다고 하는 아주 존경스러운 인물이죠. 코리아 국제 포럼에도 초청돼서 남코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 두 나라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이제 서거한 이후 초점이 되는 두 나라죠. 에콰도르의 이제 코리아 대통령이 유학파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럽에서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여기 파리에 한 번 오면 뭐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할 때 뭐 천 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죠. 이 벨기에와 미국에 유학했고 경제학자고 또 불어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현지에서의 민중들의 지지를 봤을 때는 모랄레스가 한층 더 공고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오네요. 네. 원주민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이에요. 예. 그리고 꾸준히 잘하는 것을 보면 더 믿음이 가고요. 차베스 서거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셀락이라든지 알바라든지 이런 정치 경제 공동체 활동이 좀 둔화된 감이 있어요. 어쨌든 차베스는 라틴 아메리카적인 인물이고 그 후계자인 마두르는 베네수엘라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콰도르 코리아라든지 볼리비아의 모랄레스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과연 누가 라틴 아메리카를 이끄는 제2의 차베스로서 부각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진보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이렇게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민중들의 복지, 삶의 질이 개선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다른 나라의 사례가 아닐 수 없어요.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보 정권이 아닙니다. 민중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다른 나라의 사례, 국제적인 안목이 좀 중요하다. 그런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측에서 비록 국가정권이 아니라 지방정권, 지방자치 활동을 통해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 성과를 실물로 보여줘야 된다. 경제성장과 민중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사례를 뚜렷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가령 브라질 같은 경우 포르토 알레그리라든지 꾸리치바 같은 경우가 각각 참여 예산제라든지 생태 도시로서 모범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보 세력의 집권에 큰 도움을 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코리아에서 진보 세력이 언제나 유념해야 될 점은 단결, 혁신도 있지만 모범을 창조하는 그런 측면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남북관계에서는 5.24 조치 해제, 남측 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진보 개혁 세력들이 유념해야 될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